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.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://www.mfa.gov.kp입니다. 홈페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자주 평화 진선의 리념에 따라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설린 우호 진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.